저 해는 너무 따갑고 사막은 슬프게 고요하기만 해. 난 여기 눈을 감고 누워 깨어나기 싫은 잠이 드네. 자유를 꿈꾸기 위해 탈출을 꿈꾸기 위해 바다 한가운데 푸른 하늘 위에 떠있는 난 정말 자유. 영원히